가 떠올라 떠올라 상상만 해도 떨려 좋은 영화를 봐도 예쁜 옷을 입어도 자꾸 날 떠올리며 웃곤 해 말은 안 해도 느낌만으로 알아 내 심장이 사랑을 말하는 걸 You are my sunshine of my Sunshine.